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장관이라는 자가 감히 우리의 최고 전엄을 건드리는 망발을 한 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케리가 17일 다보스 세계경제연단에서 한 간담회라는 데서 사드의 남조선 배비 등이 북조선의 핵무기와 무모하고 검증되지 않은 충동적 독재자의 잠재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았다. 인간춤을 캐리가 우리의 최고 전엄을 감히 헐뜯어댄 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붕괴시켜버려던 망상을 실현하기는커녕 우리와의 대결에서 초참한 패배와 수치만을 당한 채로 무덤행을 하게 된 가련한 자의 꼬져가는 비명소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캐리의 망발이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기절초풍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패배자의 가소로운 녹두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캐리는 임기간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여 달리면서 조미관계와 지역정세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놓은 죄행에 대해서나 조용히 참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가 누구든 우리 운명의 전부인 최고 전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